놓치는 소말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19살 섬세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 총각 선생님 서울에 난 가지를 마오 가지 기억하는 소마을에 무엇하러 왔는가 총각 선생님 쌓이는 바닷가에 시름을 갈래보는 총각 선생님 서울에 난 가지를 마오 떠나